출산 준비부터 육아, 교육까지 미베 베이비 엑스포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다양한 신제품과 정보가 소개되는 미베 베이비 엑스포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검색창에 베이비 엑스포 미래 전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달 7월은 교육계에서 또 하나의 실험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D-Day는 7월 21일인데요. 이날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인성교육진흥법, 그게 뭐냐 싶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해 말에 여야 의원들이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법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르면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이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사람의 인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점수를 매길지 이게 또 큰 고민일 텐데,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인성교육을 겨냥한 사교육 시장입니다. 서울의 한 사설학원에서는 6번짜리 특강에 68만 원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대학들도 면접에서 인성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인성교육과 관련한 민간 자격증 시장 역시 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당초 취지인데 이게 또 목적은 사라지고 사교육 시장만 엉뚱하게 커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이 대회의 경제적 효과가 2조 8천억 원이라는 분석이 있었죠. 이 스포츠 빅 이벤트가 있을 때면 늘 이런 경제 효과에 대한 얘기가 함께 나오는데, 오늘 스포노믹스 시간에는 이 스포츠 이벤트와 경제 효과의 허와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뉴스의 이면을 전해주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 오늘은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알아보죠. 경제 상식과 주요 상품권 함께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 중입니다. 7월 12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과 함께합니다. 스포츠 속에 숨어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스포츠 평론계의 독설가로 유명한 이정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별명 이런 게 붙었어요? 아, 요즘은 독설 잘 하지 않는데 과거에 제가 독설을 좀 많이 했어요. 요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독설을 평인데. 아, 오늘 주제가 제가 좀 준비한 네. 게 아마 작가가 볼 때 독설일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 같은데요. 오늘 저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네. 이 얘기 좀 하시려는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뭐 대회도 대회지만 돈과 연관이 많이 네. 되어 있는 거죠? 뭐 지금 전남 광주에서 뭐 전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예.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관련된 돈 이야기, 뭐 구체적으로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창출하는 경제 기대 효과, 경제 예.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 저 주최 측이 내놓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2조 8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건 뭐 그냥 계산한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수식에 넣었거나 경제 전문가가 만든 숫자일 텐데. 2조 8천억이라는 숫자는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 경제조사팀이 만들었다 그래요, 작년에. 예. 무려 한국은행에서 만든 겁니다. 뭐 믿어야죠. 예. 그리고 광주시에 따르면 이 2조 8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사회과학적인 분석 툴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예측된 수치다. 라고 하니까 뭐 경제를 잘 모르는 경제학도가 아닌 저로서는 뭐 믿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윤장현 광주시장도 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런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고 계시니까 이게 뭐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라 국제 회의가 열려도 이제 회의가 열리니까 좋은 겁니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쪽에서는 항상 이런 경제 효과를 금액으로 가져오고 네. 얼마 전에는 또 무슨 영화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영화 찍어갔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 좀 불편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경제 효과를 한번 계산해 주마 이렇게 해서 네. 또 도시 브랜드 홍보 예. 효과 예. 깜짝 놀랄 숫자를 네. 내놨어요. 네. 어떤 뭐 스포츠 이벤트들을 항상 이제 뭔가 문제가 될 때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광주 유니버시아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포츠 평론가 입장에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만약에 광주 전남 지역에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 경제조사팀의 발표대로 2조 8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저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세계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는 정말 위대한 대회라고 평가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왜 이렇게 비아냥하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뿐만 아니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올림픽과 월드컵보다 훨씬 더 낫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효과의 숫자가 네.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동안 평가 내지는 분석도 역대 왔습니까? 월드컵 중에서 최근에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는 대회가 2006년 독일 월드컵입니다. 독일 월드컵은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에 독일 축구협회가 경제효과 액수를 발표를 했어요. 그 예.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조 2,450억 예. 원이에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2조 8천억입니다. 월드컵. 그래서 가장 예.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는 2006년 독일 월드컵보다 경제효과가 더 높아요. 기대 경제효과가. 그리고 올림픽 같은 경우에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그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역시 흥행 면에서는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봤겠지만은 거의 뭐 모든 경기장이 꽉꽉 들어찼어요. 그런데 이 밴쿠버 올림픽 같은 경우에 이 올림픽이 개최되기 직전에 캐나다에서 경제 효과를 예측한 보고서들이 정말 여러 개 수십 종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예.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곳의 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밴쿠버 동계올림픽으로 밴쿠버시와 밴쿠버시가 속해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지역 경제에 창출될 경제효과 액수는 독일 월드컵과 같은 20억 달러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올림픽이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2조 2,450억 원의 경제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조 8천억을 기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뭐 내용이나 어투를 보면 별로 안 믿는다. 2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제 효과가 네. 많이 부풀려져 있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니 개인적으로는 정말 광주 전남이 유니버시아드 예. 대회로 2조 8천억 원의 이 경제 효과를 창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스포츠 평론가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믿기 힘들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스포츠 교과서에 실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경제 효과라는 게 상당히 계산하다 보면 주관적인 측면이 들어가서요. 예를 네. 들면 광주라는 도시가 그동안에는 무명의 도시였는데 네.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유명해질 거 아니냐 전 세계에. 네네네. 그렇게 되면 한 번이라도 광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 생길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당장 내년에 오지는 않더라도 네. 그분의 머릿속에는 광주가 남아있을 수 있고 네. 그럼 나중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아느냐. 즉 그런 부분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네. 논리인 것 같던데. 네. 그 논리가 이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이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는 도시 혹은 국가가 전과의 보도처럼 내놓는 논리인데요. 예.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학계와 스포츠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논리가 틀린 논리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2006년 독일 월드컵 같은 경우 역대 월드컵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고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월드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 마인츠 대학의 경제팀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독일 월드컵은 독일의 관광 수입 증대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줬다. 독일 월드컵 기간에 증대됐던 관광 수입은 그 기간 동안 독일 여행을 피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관광객들로 인해서 상쇄돼 버렸다. 너무 북적북적할 거야. 나 네. 그러니까 독일 원래 안 갈래. 이런. 매년 독일을 방문해서 휴가를 보내던 사람이 월드컵 이벤트를 피해 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별로 월드컵 개최한 게 방문객, 관광객 늘리는 데도 도움이 안 됐다. 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소비하고 쓰는 것들도 예. 뭐 실질적으로 독일의 전체 관광 수입에 비하면 너무 미비하거나 아니면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액수였다. 라는 평가가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또 최근에 이제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좀 변하고 있는데 논리가 좀 바뀌고 있어요.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쪽 지지하는 쪽에서 논리가 좀 바뀌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갑니다. 올림픽이나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은 종합 스포츠 행사를 하게 되면 경기장과 체육시설 같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설들을 남기지 않느냐. 이건 복지와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메가 스포츠 행사 유치를 이제는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런던 시장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거 안 했으면 이걸로 그냥 가로수나 더 짓고 네. 도로나 지었을 텐데 네. 언제 이런 경기장 같은 걸 짓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언제 이런 우리가 도로 인프라를 뭐 재정비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논리적으로 상당히 궁색한 얘기죠. 왜냐하면 시민 복지를 위해서라면 그냥 그 시설을 지으면 되지. 뭘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써야 하는 올림픽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야 되냐. 이게 경제학자들의 반박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굳이 제기하자면 네. 어떤 경기 같은 걸 하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가슴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생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뭐 심리적인 행복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애국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뭔가 좀 으쓱해지는 네. 돈을 똑같이 쓰더라도 그런 거는 안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는 없겠어요? 그게 최근에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행복감, 자존감, 자긍심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뭐 전쟁 같은 그 대규모 국민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최근에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국민적 동원이 손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 행사 유치와 개최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최근 유럽에서 지금 연구되는 자료들 대부분이 이제 스포츠 대회와 국민의 행복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연구들을 보면 올림픽이나 유니버시아드 혹은 월드컵 같은 대회를 개최하면 그 나라 국민들과 그 도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부자는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회 유치 성공을 전후한 3에서 한 6개월. 그러니까 대회 유치 성공. 우리 평창 유치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예. 전 국민이 행복했고 기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대회 유치 성공했을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대회를 전후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가량 그 나라 국민들과 도시 주민들의 이 행복감이 올라간다. 이건 또 연구 자료들을 보니까 나이든 남성들의 행복감과 자긍심이 특히나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네. 하고요.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 중에서 여성들의 행복감과 자긍심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또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 행사 때 여성들의 이 뭐 관심도나 참여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게 보는데. 직장에서 회식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왜 그 돈 거기다 쓰냐 하지만 갔다 오면 직원들이 뿌듯해하고 그렇죠. 소속감 네. 생기고 네. 역시 부장님이 최고인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마음을 어떻게 돈 주고 사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수많은 국가의 지도자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아직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오히려 엄청난 재정 적자라는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지도자들과 지자체장들이 대형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것이다.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지출일 수는 있으나 네. 그곳으로부터 얻는 보이지 않는 효익은 대회마다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다. 아니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감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네. 그 편차는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어쩌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네. 굉장히 소중한 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평소에 우리가 돈 쓰는 것도 똑같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 집에서 삼겹살 한 5,000원어치 사다 구워 먹으면 5,000원이면 충분할 걸. 네. 굳이 저 멀리 나가가지고 사 먹으면 돈은 더 많이 들지만 만족도가 높잖아요. 또 만족도가 높으니까 네. 또 그렇게 가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면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다 네. 거죠.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솔직해지자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자체 장단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돈 쓰고 싶을 거고 그 효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으나 또 이 스포츠 안 좋아하는 국민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 돈 가지고 여기다 썼으면 얼마나 더 잘 쓰겠느냐고 절실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이나 뭐 경제 효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하는 걸 텐데 좀 냉정해지자 이런 뜻이네요. 네. 스포츠 평론가 이종훈 씨였습니다. 이러니까 독설이라는 얘기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퀴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차예린입니다. 퀴즈만 잘 풀면 경제 상식도 쌓고 선물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이번 주 손경제 잘 들으신 분이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복습 퀴즈가 나갑니다. 정답 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5만 원권 주유상품권을 드리는데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에 손경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을 줘야 한다. 이걸 법으로 정한 게 최저임금 제도인데요. 노동계는 올해보다 2,800원을 인상하자고 요구했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리자는 안을 내놨는데 노동계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진 투표에서 정부 측 위원들이 내놓은 6,0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올해보다 8.1%, 금액으로는 450원 오르게 된 건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일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3,600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문제는요. 지금 현재 2015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보기 없이 주관식으로 내드립니다. 정답은 지금부터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5만 원권 주유상품권 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차혜린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Radio.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포토존,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기자들의 깊이 있는 수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인설 기자가 취재해온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저 업무용 차라고 해서 사면 그 차값하고 그 차의 운영비를 이제 비용으로 떨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세금을 덜 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용 차를 비싼 걸 산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차를 사면 등록증을 내게 되죠. 예, 거기에 예. 주민번호를 쓰면 개인용 차가 되고요. 네. 사업자 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자 번호로 등록을 하면 그건 업무용 차가 되죠. 회사 명의 차나 아니면 예, 예. 법인 사업자 아, 이 두 그렇죠? 개가 되는데 예, 예. 개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번호를 적었으면. 하지만 사업자 번호를 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차에 대해서는 예. 구입비하고 운영비를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업무용 차니까. 그렇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영업비용이 많이 쓰이면 당연히 이익이 줄게 되죠. 사업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 예, 예.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그러면 덜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산 업무용 차를 가족들 나들이 할 때 쓴다든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장님이 휴일에 어디 좀 놀러 가실 때 쓴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최근에 담철군 오리온그룹 회장이 재판 과정에 네. 세대를 고가의 차를 세대를 써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스포츠카더군요. 맞습니다. 예. 저축은행 회장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는데 알고 네. 보니까 그게 저축은행 법인차였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무늬만 회사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등록은 업무용차로 했지만 사적 용도로 썼다는 거죠.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세금이 탈루되는 그런 부분을 좀 손보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업무용차로 구입만 하면 그 차를 업무용으로 쓰든 혹은 뭐 집에 놀러 갈 때 쓰든 혹은 아들한테 잠깐 좀 너 써라 이렇게 쓰든 아무 구별 없이 다 그냥 모든 비용을 세금을 적게 줄여줍니까? 비용으로 그렇습니다. 쳐줍니까? 예. 무제한이고 용도 불문입니다. 아. 처음부터 등록을 해서 업무용 차다라고 등록을 했으면 예. 비용부터 그리고 운영비까지 무제한으로 손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예. 사적 용도로 썼지 않냐라고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세무조사 갔을 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 세무조사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고요.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황 그렇군요. 그렇게 해준다는 명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자동차 회사들이 리스 회사나 렌트카 회사에 차를 싸게 주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사서 우리한테 빌려주는데 오히려 이게 하시는 게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됐을 텐데 중간에 이제 세금 깎아주는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작년에 수입차가 20만 대 가까이 팔렸는데 10대 중에 6대가 법인 명의였습니다. 예.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명의였고 특히 고가차는 더했어요. 1억 원 이상 수입차를 봤더니 판매량 중 83%가 법인 회사 명의였고요. 예. 2억 원 이상 수입차 35개를 봤더니 87%가 업무용 차였습니다. 국산차는 안 그러냐? 국산차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비율이 조금 더 낮았다는 거죠. 예. 업무용 차 비중은 한 54%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저 비용으로 떨어져서 그럼 덜 거친 세금은 계산해 보면 계산은 나오겠네요. 그렇죠. 경실련이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5년간 2조 5천억 원 정도 세금이 덜 거쳤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 세율이 높으니까 1조 5,6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했고 법인 회사는 한 9천억 정도 세금이 덜 거쳤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물론 그런 용도로 사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에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업무 용도로 쓰는 그런 비용은 뭐 저 술 마시는 것도 빼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직원들끼리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도 다 빼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사서 그 차에 휘발유 넣고 차에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빼주고 나서 법인세 내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 비용으로 떨지 말라는 거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이런 정부뿐만 아니라 예. 국회의원, 국회에서도 이런 법이 발의가 될 때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물론 국회에서는 그 율사 출신들이 6명 중에 1명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받으니까 약간의 저항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건 왜 자동차만 차별하냐 네. 그런 얘기죠. 아니 예. 다른 것도 다 사업하고 영업하는데 돈 드는데 왜 자동차가 먼저냐. 당연히 그렇죠. 같이 해줘야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자동차는 너무 많은 비용들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건 문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저 회사에서 사준 노트북으로 네. 집에 가서 혼자 게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겠네요. 예. 마찬가지인 그런 개념인데,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그러니까 그럼 업무용 차는 이제 인정 안해 줍니다. 이거는 아닐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손비로 인정해 주는 한도를 캡을 씌워버리는, 그죠? 한도를 정해버리는 게 있고요. 상한선을. 예. 가령 뭐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업무 관련성인 그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을 털어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북 사서 집에 가서 게임을 하면 예. 안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회사 차로 가지고 거죠. 개인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일기 쓰라고 하는데 일기 안 쓰잖아요. 예. 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업무용 이 차를 차량 가지고 이용 일지를 쓰게 해서 그걸 증빙을 하게 만듭니다. 그 사후에 조작하면 다 회사용으로 그렇죠. 썼습니다. 전수조사는 할 수 없겠지만 예. 이제 뭘 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용도로 증빙을 해야 되겠죠. 아니, 왜 이렇게 주말에 오래 돌아다녔습니까? 주말에는 이용하는 건 일절 업무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게 미국 사례고요. 그것도 이제 차 계부하고 딱 맞아야 된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저 캡을 씌운다고 하신 건 아무리 비싼 차를 사서 기름을 많이 넣고 열심히 돌아다녔어도 연간 얼마 정도 이상은 더 이상 손비 처리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차량당 내지는 뭐 개인당 법인당 해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 현재 생각은 차량 하나에 전체 운영비 등 구입을 다 포함해서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으로 상한선을 두는 안이 있습니다. 의원 입법이 돼 있고 정부도 이제 이 법을 다음 달 이제 항상 세법 개정안을 매년 내놓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로 한도를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요즘 이제 정부가 정말 그렇게 법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법이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정부는 세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뭐 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비용 떨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법으로도 몇 번 만들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예. 예. 2007년이었죠. 그 이계한 전 의원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자동차만 차별하냐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임기 만료로 법안이 몇 년 지나면 다 자동 폐기 되잖아요. 자동 폐기. 예. 만료가 됐고 2013년에 또 민홍철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여전히 논의도 되지 않고 계류 중이고요. 처리하고 싶지 않다는 거군요. 그 그렇죠. 의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이 6명 중에 1명이거든요. 국회의원분. 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 외에 다른 중소기업 오너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심이 총 많이 안 가는 거죠. 솔직히 지금 뭐 서로 지금 다른 일에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럼 정부가 정부 입법해서 이런 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 마음이 다급하죠. 제일 중요한 게 세수를 세금을 더 거두는 건데 예. 어떻게 뭐 1원이라도 더 거둬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5년간 2조 5천 안 거쳤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두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실제 더 거칠지는 미지수지만 더 거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추산을 하고 정부도 지금 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올해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더 거칠지 미지수라는 건 뭡니까? 당연히 세금 더 거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가만히 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무늬만 회사차에 과세를 하면 네. 사람들이 똑같이 법인 이름으로 했던 걸 개인으로 사던가 아니면 네. 한도를 씌워서 법인이 업무용으로 쓰던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차를 덜 사게 되고 덜 비싼 차를 사게 그러겠죠, 되는 거죠. 그러겠죠. 당연히 이제 더 너무 비싼 차를 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세금을 다 물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소비가 예. 주는 거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차량 판매가 준다. 맞습니다. 리스 회사든 딜러든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냈을 겁니다. 예. 그걸 그 차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안 냈을 뿐이지. 네. 근데 전체적으로 파이가 줄게 되는 거잖아요. 세수를 줄. 리스 회사도 이제 운영이 어려워질 거고. 그렇죠. 매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 상계가 되는 알겠어요.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 감소하는 부분 있을 것 같은데 예, 완전 쌤쌤 상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즉 대개는 그럼 이러면 비싼 수입차가 타겟이 될 텐데. 그렇죠. 그너 당신들 수입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코리아 정부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의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은 삐딱한 눈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거 이제 리스 회사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얘긴데 예. 손비 인정 한도를 뭐 3천만 원을 하든 5천만 원을 하든 간에 결국에 고가 차는 수입 차니까 네. 지금 한미 FTA, 한 EU FTA를 해서 한 EU FTA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예.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 왜 차만 이런 불평등한 규정을 두느냐라고 예.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예.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 얘기를 하자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도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다는 손비의 상한선을 두거나 예. 업무용에 대해서만 비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운행기록부 쓰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렇죠. 손비 상한선을 다른 나라도 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달러, 3만 캐나다 달러 정도로 두고 예. 있고요. 일본이나 독일도 비슷한 선에서 다 3만 상하죠. 캐나다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2,6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6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이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비용으로 떨 수 있는 건 이만큼이다. 더 열심히 돌아다니셨든 더 비싼 걸 사셨든 우리는 안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사안이 있군요. 그러면 결국은 저 그럼 국회에다가 법은 정부가 이 법은 제출한다고 했고 국회에서 그럼 일단 찬반으로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논의가 돼야 되고요. 논의가 안 되면 이전처럼 당연히 자동 폐기가 될 텐데 정부가 발의를 하면 의원 입법 때보다 좀 더 추진력 탄력은 생기겠죠. 탄력은 붙겠죠. 네. 결국에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태도와 어떤 관심, 여론의 관심에 어떤 향배가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회의원이 개인 사업자예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세비를 떨어야 돼요 그렇게? 그렇죠. 본인들하고 관련된 변호사들 본인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 많잖아요. 겸업을 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세금 떨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뭐 평생 하진 못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어요. 이번에 국회에서 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승찬 기자가 취재해온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주식 시장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저 그러니까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네. 규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이제 주식 시장에서 정보를 함부로 유출한다는 게 예를 들면 네. 대주주, 그러니까 회사 대주주나 회사 직원이 야 우리 회사 신제품 좋은 거 개발했는데 이거 아직 소문 안 났는데 진짜 죽인다. 네. 미리 주식 좀 사놔라.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그래 너만 믿고 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 건데 상당히 불공정한 거래죠 사실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손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예. 원래는 그런 규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전에도 계속 있었고 그건 뭐 말씀하신 대로 늘 이제 감독 당국이 보는 건데 네. 이번에 좀 바뀐 게 대상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어떤 거냐면 이 감독원 금융위에서 설명한 자료에도 들었던 사례인데 동창회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 끄트머리에 조용히 앉아서 이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예. 뭐 한 친구가 내 친구의 친구가 A 회사에 다니는데 친구의 그, 친구? 어, 친구의 친구가 예. 어, 그 회사에서 무슨 어떤 뭐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 예. 주식이 꽤 오를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우연찮게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의도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 뭐 사실은 친구의 친구의 친구한테 들은 거니까 뭐 사실 모르는 사람한테 들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데도 예. 이 사람이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근데 그게 적발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는 문제가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 왜 그렇게 되냐면 이번 예. 달부터 이 자본시장법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었던 내부자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건네준 1차 정보 전달자 이렇게 딱 둘까지만 해당이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으니까 넌 문제고 예. 이 사람 너한테도 특별히 알려줄게 한 사람한테도 거기까지만 문제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그 회사 내부자가 안승찬 기자한테 알려줬는데 네. 혹시 안승찬 기자가 뭐 저 투자를 했으면 네.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안 기자한테 얘기를 들어서 투자했으면 그거는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에서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정보 전달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이진우 기자한테 얘기해주고 예. 또 뭐 정인석 기자한테 얘기해주고 제가 2차 이런... 정인석 기자가 3차 그렇죠. 다 처벌의 대상이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 다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전 못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번에 법에서 그런 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 정보 전달자뿐 아니라 2차, 3차, 4차 뭐 등등등 계속 하여튼 이 미공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은 전부 처벌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바뀐 법의 내용입니다. 처벌은 어떤 걸 받습니까? 아 물론 1차하고 2차는 형사처벌이 되지만 예. 그러니까 2차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과징금이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세 차익이 뭐 천만 원을 벌었다. 예. 그러면 그거의 1.5배 아, 더 물어내는. 내고 최대 한도가 5억 원이거든요. 5억 원까지. 과징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하여튼 이게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럼 친구한테 얘기 들을 때 아 고맙다 알려줘서. 근데 넌 근데 실례지만 너는 몇 차냐? 그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작동할 거냐? 아 맞아요. 뭐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실은 조금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걸 이제 그 감독원이나 금융당국이 설명하는 건 미공개 정보라는 걸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서 증권사에 전화를 했는데 그 증권사 직원이 뭐 이런 종목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투자해보세요 이렇게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투자를 했다. 이런 거는 감독 당국의 표현대로라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산 거. 네. 그래서 그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건데 그 감독, 그 증권사 직원이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펀드 운영하는 사람한테 직접 들은 건데 조만간 펀드에 이 종목을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세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미정보 공개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건 네. 문제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걸 어떻게 과연 가려낼 것이냐 좀 지금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어떤 일로 적발이 돼서 실제로 검찰 조사 받고 하다가 네. 당신은 어떻게 샀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하면 당신도 처벌한다. 이제 사후에 법 그렇죠. 처벌하기 위한 법규를 네. 만들어 놓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적발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아 그럼 이게 이제 내가 들은 게 미공개 정보냐? 네.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 새로 채용하기로 했어. 야, 신입사원 채용한다는 게 회사 잘 되는 거 아니겠냐? 주식사 이런 것까지도 미공개 정보냐? 그렇죠. 아니면 뭐 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네. 뭔가 실적에 바로 연관되는 게 정보냐? 맞아요. 사실 정보로 따지면 요즘 우리 회사 사장님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정보냐? 어디까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공개 정보를의 기준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대상 처벌의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투자자분들한테도 그 미공개 정보의 기준을 좀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자본시장법 이 시행령의 미공개 정보란의 기준이 대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자 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왜 기업들 실적 발표하거나 뭐 중요한 정보 공개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투자하시는 네.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기에 공개 안 된 정보는 뭐 당연히 미공개 정보로 보는 거고 특히 재밌는 게 여기서 공시를 했어요. 기업이 우리 뭐 이번에 좋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거 공시했더라도 네. 그 공시한 이후부터 3시간이 지나지 않은 정보는 미공개 정보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시라고 하면 네.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열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3시간이 지나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3시간이 지나야 된다. 왜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금융위원 쪽에 물어봤더니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퍼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여기서는 주지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주주인데 예.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공시 딱 하자마자 주식을 사거나 팔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난 정보를 공개했으니까 합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지만 정보가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하자마자 하는 거는 좀 모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를 삼겠다는 거예요. 내부자는 저 100m 달리기를 치면 한 3m 뒤에서 달리기 시작해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자들한테도 많이 해당이 되는데 어떤 정보도 있냐면 뉴스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시가 안 된 내용도 기자들이 뭐 어떤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서 단독 기사다 이래서 뉴스에 나왔더라도 뉴스에 나와도 6시간이 지나야 공개된 정보로 본다.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럼 나오자마자 내가 그 뉴스를 보고 투자 판단을 해서 네. 투자를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 취지와 달리 좀 정보의 유통이 오히려 좀 왜곡 아니 더 축소되는 정보가 잘 유통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도 사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3시간이 지나도 그럼 정보가 오히려 안 퍼지는. 그렇죠. 당국에서는 공시 후에 3시간 지나면 뭐 기자들이 취재도 하고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많이 퍼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 3시간 동안 입 다무는 시간이 돼버리면 이게 취지가 입을 다물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취재에 응하든가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네. 하여튼 잘 모르겠고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3시간, 6시간 동안은 하여튼 우린 전화 안 받아.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이 시간 기준이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에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시간과 6시간. 근데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을 거의 이용하지 않던 시절이죠. 근데 지금은 예. 6년이 지나고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거의 뭐 실시간으로 다들 전달받지 않은 특히나 자기가 투자한 종목 같은 경우는 예. 다 팝업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것과 생각해봤을 때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단축할 않나. 단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조금 단축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 의견이 그렇다면 단축할 의도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시간을 항상 두긴 둬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일본이란가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시간 격차를 두는 거는 좀 일반적인 패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에 낼 수만 있으면 사실 엄격하게 해서 적발을 해야 되는 게 내부자 거래, 내부자 정보 유출인데 이거 워낙 정말 심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네. 이게 현장에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죠. 1차, 2차, 3차, 4차 전파자가 아니라 요즘은 흔히 얘기하는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한꺼번에 네네, 공유하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됐는데 아직 처벌자는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한 보통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처벌자가 아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새로 개정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케이스를 잘 보는 게 이번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사례들을 좀 보겠다.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운용에 좀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적발을 사실은 좀 열심히 해줘야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정보를 빨리 얻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들이 아 주식시장 그래도 공정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갈 텐데 이게 워낙 사실은 이런 저 불공정 거래들이 많아서 관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자꾸 법을 만들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좀 약간 좀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일단 이건 시작하는 겁니까? 그럼 언제부터 한다고요? 아,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이미 1일부터 예. 이달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앞으로 처벌 사례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안승찬 기자는 저하고 대화하지 맙시다. 2차건 3차건 연루되고 싶지 않아요. 예. 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두 분과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손에 잡히는 퀴즈는 2015년 올해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맞춰달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주관식으로 내드려서 혹시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답은 올해는 5,58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1시간 일을 시키면 적어도 5,580원을 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법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 이 돈조차 안 주는 곳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겨가면서 이 돈을 안 주는 건 최저임금 법을 만드는 의미가 퇴색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금액으로 얼마를 정할 거냐, 이 논란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겁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모두 10분을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만 원권 주유상품권 한 장씩 선물로 드리겠고요. 당첨자 명단은 저희 손경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개별적으로 문자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5분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